세세 세면 내게 먼 나타나질까 미소가 아른거리네 바람을 띄었어 널 생각하다 종이에 번지는 Think of this story baby 따뜻한 노란 eye 넌 나의 햇살 I'd do anything B.I. 요즘 제일 좋아하는 지켜주는 천사 같은 너